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남자가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성의 음낭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중요 부위를 잡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은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정당방위처럼 인정되어지고 또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또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데에는 이 여성이 다른 남자의 주요 부위를 잡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또 그 자체로 남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 남자의 그 부위를 꽉 잡음으로 말미암아 남성의 생식 기능을 우리 영구적으로 손상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또 생명이 끊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남편이 아이가 없이 어떤 여인이 아이가 없이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 아내에게 형제가 들어가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을 보호하고 또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데에는 그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또 믿음의 상징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 가문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남성을 통해서 남성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남성을 통해서 계속될 그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계속될 그 생명 역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꼭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꼭 남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녀 또 내 자녀의 어떤 일이 걸리게 되어지면 또 내 남편 또 내 아내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나의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함부로 침해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학교에서 자기 자녀를 좀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든지 아니면 뭐 권리를 좀 침해했다든지 자녀를 체벌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선생님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난문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옳은 모습은 아니죠. 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 정확하게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놀이터에서 그 9살 된 초등학생이었는데 9살 된 남자아이가 5살 된 아이를 때리고 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쫓아가서 받아서 이제 아이가 넘어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아무리 뭐 그게 뭐 바른 목적이고 또 정당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방법이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목적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자기 남편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거래를 할 때 두 종류의 저울추 또 두 종류의 대를 주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화폐가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물물교환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저울추 또 큰 뇌를 사용해서 더 많이 얻으려 하고 반대로 팔 때에는 작은 저울추 또 작은 뇌를 이용해서 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살 때는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팔 때는 속여서 더 적게 팔려고 했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 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던 계명,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여러분 명백하게 거역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가증하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부정직한, 불공정한 거래에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즉 탐심과 관련된 것이고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불공정한 거래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 사람을 속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을 속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모르면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정직하고 또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그 물건을 거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정직한 계량, 정직한 기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알지 못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또 공정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차라리 있다 할지라도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들로부터 자유하고 또 공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집에 두 종류의 저울추가 없으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집에 두 종류의 죄가 없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없애버리고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악을 저지를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 말씀은 아말렉을 완전히 온전하게 진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여러분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민족이 아말렉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리비딤 광야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민족. 그래서 아직 완전 뭐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군대가 있었던 적도 아니고 정식적인 나라가 된 적도 없었는데 그때에 전쟁을 치른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그 땅의 민족들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의 남방 지역에 이스라엘의 초입에 머무르고 있었던 민족이 또한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가 보았을 때 살찐 짐승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또 자기 생각대로 행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은 데서부터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에스더 말씀에 보면 모르드개와 또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이 다 그 몰살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그 하만이 아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간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까지 출애굽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했던 것들이 이 아말렉 민족이었던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죄악된 요소들이 이 악한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그 모세의 중보기도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죄악된 요소가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마침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피곤할 때는 오랜 여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1년이 훨씬 지났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오랜 여정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었던 것들을 의미해요. 지쳐서 여기 보면 뒤로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도 노인들이었고 어린이들이었을 거고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쳐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 약한 자들을 친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여러분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계명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그 이웃을 당연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공통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연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생명, 이웃을 여러분 생명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웃을 나의 형제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대하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